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인물은 글 이승은, 그림 정미나의 마사 그레이엄입니다. 마사는 완벽주의자의 일벌레였어요. 남보다 늦게 무용을 시작했지만 죽어라 연습해서 최고가 될 수 있었지요. 그리고 70살이 넘어서까지 무대에서 춤을 추었대요. 평생 200편 가까운 작품을 안무해서 현대 무용의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 마사 그레이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사 그레이엄은 1894년 미국 동부의 엘러겐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의사였어요. 마사네 집은 일요일에 꼬박꼬박 교회에 나가고 동네에서는 그레이엄 박사님 댁으로 존경받는 집이었어요. 그런 집이었으면 마사는 늘 잔소리를 들었을 것 같아요. 마사는 어려서부터 이야기 지어내는 걸 좋아했어요. 이야기를 꾸며서 가족 앞에서 연극을 보여주기도 했죠. 한마디로 무대 체질이었나 봐요. 마사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시내를 걷다가 공연 포스터를 보았어요. 포스터에는 인도 여신의 옷을 입고 몸에 보석을 걸친 무용수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마사는 호기심을 느꼈어요.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공연장에 들어섰지요. 무대 음악이 오르고 포스터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이 올라왔어요. 인도 여신이 입을 것 같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요. 마사는 춤추는 루스 데니스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어요. 몸이 떨리고 말할 수 없이 설레었어요. 마사는 나중에 그 순간 자기 운명이 결정되었다고 말했답니다. 마사는 루스 데니스의 공연을 잊을 수 없었어요. 마사는 책 읽는 것을 좋아했고, 글 쓰는 것을 좋아했고, 연극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렇지만 무용을 보고 난 후 이런 것들이 시시해졌어요. 무대에서 춤을 추고 싶었어요. 루스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마사가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다른 여자들처럼 대학을 나와 결혼하기를 바라셨죠. 마사는 아버지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고집을 부려 무용학교에 갔어요. 컴록행위예술학교라는 곳이었죠. 컴록학교에서 3년 동안 공부했어요. 마사가 무용을 하기로 마음먹을 무렵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현대 무용가는 이사도라 덩컨과 루스 데니스였어요. 두 사람이 등장하기 전의 무용은 고전 발레 아니면 흥행춤이었어요. 덩컨과 데니스의 춤은 고전 발레도 아니고 극장에서 추는 흥미거리 춤도 아니었어요. 덩컨과 데니스는 발레에 너무 규칙이 많다고 여겨졌어요. 꼭 끼는 발레복도 입지 않았고 발을 죄는 발레화도 신지 않았어요. 맨발로 무대에 올라 춤을 추었죠. 발레처럼 정해진 규칙대로 손과 발을 움직이고 발끝으로 서고 공중으로 높이 뛰어오르는 대신 무대 위에서 엎드려 기어다니기도 했어요. 22살이 되던 해 마사는 루스 데니스와 남편 테드 숀이 함께 운영하던 데니 숀 무용학교에 찾아갔어요. 첫 번째 오디션을 보게 되었죠. 떨렸어요. 무용을 늦게 시작한지라 다른 아이들보다 서툴렀으니까요. 마사는 컴록학교에서 배운 대로 추었어요. 데니스 선생님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어요. 내 춤은 엉망이야. 선생님은 실망하신 게 분명해. 마사는 데니스 선생님한테 배우지 못하고 숀 선생님이 가르치는 기초반에 들어갔어요. 자존심이 강한 마사는 충격을 받았어요. 데니시온 학교는 현대 무용을 가르치는 학교 중에 손꼽혔어요. 학생들 중에 춤을 잘 추는 사람을 뽑아 공연도 했어요. 잘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마사는 눈에 띄지도 않았어요. 이런 마사가 무용단에 뽑힐 가능성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죽어라 연습했답니다. 연습이 하루 이틀 쌓이면서 마사의 실력은 남모르게 늘어갔어요. 마사의 몸동작은 점점 힘있고 부드럽고 아름다워졌어요. 연습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1년쯤 지난 어느 날 마사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어요. 학교에서 미국 순회 공연을 다닐 주연 무용수를 뽑는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몇 명을 뽑아 연습을 시키고 오디션을 보았어요. 하나, 둘, 춤을 선보였지만 숀 선생님은 실망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이때 마사가 나섰어요. 마사는 한 번도 연습한 적이 없는 춤을 그 자리에서 멋지게 추었어요. 모두가 깜짝 놀랐죠. 숀 선생님의 표정도 놀라운 반, 반가운 반이었어요. 그날 오디션에서 마사는 미국 순회 공연의 주연 무용수로 뽑혔어요. 마사는 데니시온 무용단에서 실력을 인정받았어요. 데니스 선생님과 함께 공연을 다니면서 춤을 배웠죠. 나중에는 데니스 선생님도 감탄할 정도로 춤을 잘 추었어요. 하지만 데니시온 무용단에서 유명해질수록 마사는 마음이 허전했어요. 데니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춤만 추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마사는 자기가 만든 춤을 추고 싶었어요. 고민 끝에 마사는 7년간 몸담았던 데니숀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어요. 마사는 데니숀을 떠나 뉴욕으로 갔어요. 뉴욕은 예술의 중심 도시였어요. 뉴욕에서 젊은 예술가들과 사귀었어요. 무용뿐 아니라 미술, 음악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죠. 어느 날 칸딘스키라는 화가의 그림을 보게 되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이 힘찬 느낌을 춤으로 표현해 볼 수 없을까? 마사는 칸딘스키의 그림을 떠올리면서 춤을 추었어요. 몸을 한껏 움츠렸다가 갑자기 활짝 펴고 팔다리를 쭉 뻗었어요. 마사는 몸을 움츠릴 때는 금방 가슴을 찌를 듯한 화살을 피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마사가 추는 춤의 특징을 수축과 이완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수축은 한껏 웅크리는 것이고 이완은 편안하게 늘어지는 거예요. 마사는 수축과 이완 외에도 여러 가지 동작을 생각해냈어요. 마사가 만들어낸 동작들은 현대무용의 기본적인 동작이 되었죠. 요즘도 현대무용을 배우는 친구들은 마사가 만든 동작을 배운답니다. 1929년 32살인 마사는 자기 이름을 딴 무용단을 만들었어요. 마사 그레이엄 무용단이었지요. 마사는 반항이라는 무용 공연을 준비했어요. 반항은 돈이 많고 힘센 사람들이 가난한 노동자들을 괴롭힐 때 가난한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 반항하는 내용이었어요. 마사는 부자들에게 억눌려 사는 사람들의 억울한 마음을 잘 표현했어요. 무대 위에서 주먹을 굳게 쥐기도 하고 하늘을 향해 팔을 뻗어 올리기도 했어요. 반항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제껏 무용에서 가난한 노동자의 마음을 표현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마사는 왕자와 공주, 요정 이야기보다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특히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요. 마사가 몇 년 뒤 만든 무용, 이교도도 힘없는 사람들 얘기였어요. 하얀 옷을 입은 마사를 검은 옷을 입은 무리가 괴롭히는 내용이었지요. 하얀 옷을 입은 마사는 이교도를 뜻했어요. 당시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크리스트교를 믿고 교회에 다녔어요. 이교도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미국의 이교도들은 크리스트교들을 두려워했어요. 크리스트교도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고 학교도 크리스트교 학교가 많았어요. 그때까지는 대통령도 크리스트교만 뽑았어요. 마사는 겁을 먹은 이교도들의 마음을 춤으로 표현했어요. 무용을 본 사람들은 비난을 퍼부었어요. 크리스트교를 믿는 자신들을 흉보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사는 자기가 진짜 이교도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사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양심이 찔리니까 화를 내는 것 같았어요. 이교도 공연을 멈추지 않았어요.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마사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지요. 마사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마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무용을 하고 싶었어요. 매일 연습하고 고민하고 연습하고 고민했어요. 마사가 아메리카 원주민 마을로 여행을 갔을 때예요. 원주민들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방식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은 뜻밖에도 성모 마리아와 예수였어요. 마사는 이 모습을 공책에 적어두었다가 돌아와서 무용으로 만들었어요. 바로 원시제의예요. 원시제의란 먼 옛날의 제사의식이라는 뜻이에요. 원주민들이 성모 마리아를 믿게 되는 앞부분에서는 떨림과 기쁨을, 예수의 죽음이 담긴 부분에서는 고통과 슬픔을, 예수의 부활이 담긴 뒷부분에서는 큰 기쁨을 표현했어요. 관객들은 이 무용을 아주 좋아했어요. 사람의 기쁨과 슬픔, 고통을 그렇게 잘 표현한 무용은 이제껏 없었거든요. 마사의 춤은 이해하기 쉬웠어요. 무용에 대해 잘 모르는 관객들도 무슨 내용인지 잘 알 수 있었지요. 그 후 마사의 이름은 미국 곳곳에 알려졌어요. 1931년 마사가 37살 때 일이에요. 마사가 유명해지자 마사의 무용단에도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마사는 함께 일하기 힘든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마사는 대단한 연습벌레였어요. 마사의 연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어휴, 이건 연습이 아니라 고문이에요. 그런데 마사는 무용단의 무용수들도 자기처럼 연습하기를 바랐어요. 자기처럼 온 힘을 무용에만 쏟기를 원했죠.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는 무용 생각만 해. 이 정도밖에 못해? 잘할 때까지 계속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마사의 무용단은 공연 한번 할 때마다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못 견디고 떠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겪고도 남는 사람들은 모두 강철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일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공연을 준비하는 사람들, 마사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마사의 무용단에서 견뎌낸 사람은 어딜 가든 성공할 거란 말이 나돌았어요. 이렇게 지독하게 노력해서일까요? 마사의 무용단은 점점 유명해졌어요.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4년, 마사는 에팔레치아의 봄이라는 무용을 만들었어요. 전쟁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진 것인지 미국의 역사를 다룬 작품을 만들고 싶었지요. 에팔레치아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처음 자리 잡은 곳이에요. 마사는 조상들이 고생 끝에 땅을 개간하고 봄을 맞아 기뻐한다는 내용을 무용으로 꾸몄어요. 미국 초기의 분위기를 살리려니 무대를 그럴듯하게 꾸며야 했어요. 음악도 웅장해야 어울릴 것 같았죠. 마사는 이사무 노구치라는 무대 미술가에게 부탁해서 무대를 근사하게 꾸몄어요. 음악도 무용에 맞추어 작곡했죠. 몸동작도 동작이지만 얼굴 표정을 살려 연기하는 장면도 많이 넣었어요. 이렇게 무용의 연극, 음악, 미술이 더해진 것을 종합무용이라고 해요. 마사는 나이가 들수록 그리스 신화가 좋아졌어요. 그리스 신화에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죽일 정도로 화가 난 마음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많아요. 마사는 이런 속마음을 무용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마사도 질투에 몸부림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괴로워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로 마음의 동굴이라는 무용극을 만들었어요. 질투심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죽인 메디알이라는 여자 이야기였어요. 메디아는 사랑하는 남자 이아손이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 하자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 아이도 죽이고 이아손이 좋아하던 여자도 죽이지요. 마사는 무릎을 꿇거나 웅크린 자세로 춤을 추면서 배신당한 메디아의 분노와 질투와 상처를 표현했어요. 무용을 본 사람들은 질투에 몸부림치던 메디아를 잊을 수 없었어요. 마음의 동굴을 만들 무렵 마사는 50살이 넘은 나이였는데 70살이 넘을 때까지 마음의 동굴과 그리스 신화를 가지고 만든 다른 무용들을 공연했어요. 사람들은 마사의 이름을 들으면 그리스 신화로 만든 무용을 떠올리게 되었죠. 마사는 60살이 넘어서도 무대에서 춤을 추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힘이 빠지고 몸이 굳어졌어요. 마사가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지요. 70살이 되자 같이 일했던 친구들도 하나 둘 세상을 떠났어요. 마사는 허전했어요. 무엇보다 이제 춤추는 것을 그만둘 때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었어요. 속상해서 술을 마시고 무대에 오르는 날도 있었어요. 마침내 1969년에 마지막 공연을 했어요. 그때 마사의 나이 75살이었죠. 그 뒤로도 마사는 무용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무용단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안무를 했어요. 80살이 되던 해에도 춤을 가르치고 무용단을 이끌고 여행을 다녔어요. 90살이 되던 해에도 마찬가지였어요. 97살이 되던 해 무용단을 이끌고 순회 공연을 다녀오다가 폐렴에 걸리고 말았어요. 마사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마사는 죽을 때까지 200편 가까운 무용을 만들었어요.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고통을 춤으로 표현했지요. 마사는 현대 무용의 기본을 세웠어요. 게다가 마사는 무용을 연기와 음악과 무대 미술이 어우러진 종합적인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마사는 살아있을 때 이미 전설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